Hobbs News.사회혁신센터에서 착한 상점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착한 상점 서포터즈는 희망한대 리더그룹에 소속돼 착한 상점 문화 확산 캠페인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3일 금요일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그 극복을 위한 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 심포지엄은 11월 12일에 개최됩니다. 해당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웹 세미나로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물 재생 분야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위 박람회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박람회는 물 재생 분야 사업 내 기업 소개와 함께 기업에게 우수 인재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에서 겨울학기 한국어 1:1 멘토링 멘토를 모집합니다. 위 활동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1월 23일 1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한 지하상가에서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부산 북구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지난 7일 발생했습니다. 위 영상은 누군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상 속 남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전담팀이 현장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중 94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연구 과정의 일부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백신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상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백신과 현재 방역체계를 융합하면서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J, CGV가 왓챠와 손을 잡고 데이터와 플랫폼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강화합니다. 양사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온 오프라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습니다. CGV의 극장 관람 데이터와 왓챠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 데이터를 더해 고객의 취향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뚜렷한 각자의 양상 데이터가 더해져 고객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0일 포스코는 소결기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는 청정 설비를 통해 친환경 제철소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번 설비 준공으로 소결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이 최대 80% 저감되는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